화면에서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너의 얼굴과 이름을 보고 우리가 끊어짐을 알았지 난 어떻게 말이 안 돼 내가 널 얼마나 잘 아는데 지난 몇 년이 내 거였는데 1초도 멈출 수가 없었던 내 사랑은 하지만 지금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 알지